내게 다가왔을 때 Like oh Falling down 우리 아득한 저 끝에서 점점 빠져 빈 굴게 되니까 oh. 날 나의 맵으로 너 끌어당겨 너는 날 너의 맵으로 너 끌어당겨 모든 게 난 물속에 잠긴 것처럼 헤어날 수 없이 벌써 빠져버린 느낌 날 나의 맵으로 너 끌어당겨 너는 날 너의 맵으로 너 끌어당겨 이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 작정하면 절대 놓지 않아 Alligator Alligator Alligator Gotta have